주면 좋아하고 아하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걸 그것은 인생 철이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아하 사랑하며 때로는 방황하며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빛